듣고 싶은 마음 네 생각들 뿐인걸 babe 거친 빗물이 널 아프게도 막아줄 수 있을 때까지 안아줄 테니까 아프시려니 네 아플 막아도 너의 웃는 모습을 난 꼭 지켜줄 테니까 네가 다가와 지금 내게 와 내 눈속에 너만 있으니 내 손을 믿어봐 마음이